왕이네. 오 커머가 거시오네요. 와라케쇼 하우나웨쇼 오 밤에와 거와미네네 와미네네 와미네네 오 커머와 거시오 레오 와라케쇼 하나 위쇼 우사메와 완미레레 완미레레 완미레레 우코모 Oh, Hallelujah.